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5분 사료 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5분 사료 공장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오수영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단위와 공장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로픈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며 머나먼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를 맞이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격정으로 세차게 설레였습니다. 지난해 3월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5분 사료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공장의 현대화와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대적인 설비들을 더 보강하고 물고기 선별과 가공, 포장, 운반 등 모든 생산 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며 공장 군해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설비들도 몸소 마련하여 보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의 현지 말씀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와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은 5분 사료 생산을 중단 없이 진행하면서 짧은 기간에 자체의 심과 기술로 현대적인 설비들을 새로 보강했으며 수종이 좋은 갖가지 나무들도 심고 생산 및 후생시설들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공장 안팎을 멋들어지게 일신시켰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일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5분 사료 공장에 현대적인 설비들을 극진히 갖춰놓은 결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장성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는 당이 바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나 기어이 해내고야 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사료 가공장, 물고기 선별장, 물고기 냉동실, 사료 보관 창고 등 여러 곳을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5분 사료 생산 공정의 통합 조종 체계를 훌륭히 구축하고 가공, 포장, 운반 공정의 흐름 선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것을 비롯하여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5분 사료 생산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에서 건댕이, 까나리, 멸치 등을 가지고 품질이 철저히 담보된 여러 가지 5분 사료들을 꽝꽝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산한 5분 사료를 가지고 양호를 대대적으로 하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셨습니다. 5분 사료의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온도, 습도 조건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능력이 큰 사료 보관 창고를 꾸려놓은 것도 마음에 들고 냉동실에 그득히 쌓여있는 5분 사료 생산용 물고기 더미들이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실을 새로 꾸려놓고 운영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양호를 더욱 발전시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 주려는 당의 의도를 관철하는 데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5분 사료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설비 관리를 잘할 때 대한 문제, 5분 사료 생산용 물고기 보장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때 대한 문제, 지금의 설비보다 훨씬 우월한 현대적인 평화 사료 생산 설비를 새로 갖춰놓을 때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해당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5분 사료 공장을 돌아보고 현대적인 평화 사료 생산 설비들을 만들어 양호장들에 보내줄 때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 산하 오븐사료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현대적인 오븐사료 생산 설비들이 꽉 차있는 공장의 생산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다면 양호장들의 질 좋은 오븐사료들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운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가 당의 의도에 맞게 양호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데 비결은 당정책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정책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나라의 양호를 발전시키는 길에서 선구자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오븐사료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은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불면불위의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운 동지께 다음 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김정운 동지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